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에 즈음하여 수리아 디마스코 종합기약 정치학부 강저장, 베루 조선친선문화협회 치콜라요 뚜루힐료 지부 위원장,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청년조지 국제비서가 8일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담화들에서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싸우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 용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전됐다고 지적했습니다.